어린 얼굴에 표정은 없어 꿈꾸기보다 보기를 배워가 흐린 성곽 진짜 같은 거짓말 잘못된 걸 알지만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깨지느라 바빠 눈 가리고 두 귀를 막아 침묵하나 지독하나 봐 더 참지 못해 숨이 조여 오나나나 고개를 들어봐 It's going down 오마마마 이대로 두지 마 더 깨지 말자고 모두 다 자고 오나나나 돌아가 처음으로 선수의 시대로 처음처럼 발을 딛고 서 처음처럼 다시 눈을 떠 처음처럼 너의 꿈을 꿔 여기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려 I'm going on They don't care no more I'm going on They don't care no more 처음처럼 발을 딛고서 처음처럼 다시 눈을 떠 처음처럼 너의 꿈을 꿔 여기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려 이미 이곳은 지옥이 됐어 밝지 않는 아이 멍드는 상황 no.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오나나나 고개를 들어봐 Oh my mama 이대로 두지 마 겁먹지 내자고 이대로 잡자고 Go na na na 돌아 처음으로 선수의 시대로 I'm going on They don't care no more I'm going on No more 처음처럼 발을 딛고서 처음처럼 다시 눈을 떠 처음처럼 너의 꿈을 꿔 여기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려 Everyday 다 지옥행 너 교실하는 전쟁 같아 친구를 겨눠 뱅 우리 녹취는 주입식의 복종 정하지 말고 샤우스라고 못 가지만 니같이 매번 엇박으로 굴지 날가 빠진 올린 따윈 잘라내는 패기 논하려는 건 순수란 이슈 구원하는 건 I'm out of with you Oh na na na 처음처럼 다시 눈을 떠 처음처럼 너의 꿈을 꿔 여기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려 We gon' break this one I'm going on